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집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집, 집사람. 아버지의 집, 집사람. 작년 말인가요? 우리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영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RTA 라면을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무리 마켓에 가서 봐도 RTA 라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사진이 왔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여기 RTA라는 것은 클릭해 볼까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이 만든 겁니다. 너구리예요. 내가 너구리 여러분 드시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설교에 간접 광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시 현상이에요. 말씀을 읽어요. 읽고서는 내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럴까? 영국 친구는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알파벳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작년이에요. 12월 30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14:20이 떠 있어서 내가 자는지 깨어있는지 그랬다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중심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로 미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대한 해답이 똑같은 꿈으로 내용만 다르게 지난 금요일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날의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한번. 예, 이거예요 주제. 그날의 너희는 자 여러분 두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의 너희는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의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너희는 알 것이다. 무엇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만 쓰면 이해가 되겠는데 둘을 동시에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더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 귀관이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소리 없는 소리.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날 어떤 날일까? 새로운 살길이 열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앞부분과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 새로운 살길이 열리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살길. 여러분이 이것은 이미 지난주일에 암송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휘장 곧 그의 육신을 통하여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살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 잠언 15장 20절 24절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아래에 있는 스올을 피한다는 것. 이 새로운 살길을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나무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길은 창세기 3장 24절에 닫혔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셔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그런데 생명나무 길은 어느 쪽에 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동쪽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이 지켜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일반적인 용어로 쓸게요. 에덴 동산 동쪽에 와서 불을 질리라는데, 불을.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내가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닫혀져 있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살길이 열리면 뭐가 달라지게 될까? 여러분, 우리 이미 믿음의 고백에서 읽은 그 말씀이에요. 자, 10장 18절 읽어볼까요? 새로운 살길이 들어서면 어떤 장소가 열려지게 되는가? 시작. 이러한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물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뒤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계명을 지키는 십자가란 말이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십자가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벼워요. 또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용서가 있는 곳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으셨는데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전경지가 일어나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만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20절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살길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소를 에스겔 47장을 보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2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시. 한 번만 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시.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47장은 말하기를 집에서 물이 흐른다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결론 지을 때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런다고 되어 있어요. 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어디로 흐릅니까? 어디로 흐르게 되지요? 입으로 흐르는 거지요. 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 첫째,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샬롬 그러면 인사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만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도마가 만져본 그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시자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자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한 얘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안식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초소를 위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시요. 두 줄만 아래 두 줄만 다시요. 시작. 그곳에 먼저 한 번만 더요. 그곳에 먼저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 집이에요. 그곳에 먼저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들어와도 좋다는 처소를 만든 다음에는 봐도 된단 말이에요. 만져도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3절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클릭해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니까 이 길 따라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길 따라 왔더니 거기에서는 죄를 위한 용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볼 게 아니라 그 옆에 마치 멜기세덱도 있는 것처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내 경우를 말하면 여러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손에 꾸러미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 꾸러미가 뭡니까? 또 꾸러미 하니까 날개 삶은 날개 사이다. 그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딱 들고 있어요. 뭡니까?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자랑 아니요. 아버지의 집에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우스갯소리로 서영준 씨가 그랬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그래도 고프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어도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자랑을 잡고 있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집 안의 모습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예수님과 우리예요. 시작.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 우리는 그러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소원, 영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5장을 읽으라고 그런 거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찬양예배 때 유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을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아들이 있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걸 클릭해 볼래요? 또 한번.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다시 3장 6절 후반부를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바꿔봅시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밖에 있는 거죠. 밖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머물고 담대함을 지킬 때 비로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읽어봅시다. 읽으세요. 시작. 크게. 공간. 예, 공간. 빌공자 틈 간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설명하느라고 앞부분을 좀 빨리 온 거예요. 자, 우리는 말하기를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진공 상태에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진공 상태에도 미립자가 존재해요. 이것이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비일공짜가 아닌 거예요. 비일공짜라고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간에도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크게 말씀이에요. 밖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빌공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찰공 그러면 또 안 돼. 그냥 빈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틈 간짜예요. 클릭해 보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처에서 나는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안식처에서 나는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생명나무에 대한 자의 권리를 얻고 그 다음 그 문들을 통하여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가로 Y자를 뺀 문이지요.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 앞에 있는 간머리 집이에요. 이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집 사람이 내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노자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틈간이에요. 틈간.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영어는 문장에서 그래서 어떤 영문 복체 보면 신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나누어요. 그런데 한문은 뜻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띄어 보내주시다가 바로 금요일 밤에 새벽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더 상세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그릴 재간이 없더라고요. 복잡해서. 그건 화이트보드 놓고 이제 할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사랑의 공간, 소리와 사랑의 공간, 거기로 들어가면 안식처에서만 가능해요. 나는 뭐 한다?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파자풀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파자풀이 한 사람은 전 세계에 60억 분의 1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공간밖에 없어서 공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에 너희는 그날에 알 것이다가 바로 이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 계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나는 말하고 예수님 일하세요.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는 거죠. 공간 세 번만 크게 시작. 공간, 공간, 공간.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공간이 이동된 상태입니까? 안 된 겁니까? 이미 이동됐어요. 이 안식처에 살게 되면 최고의 생각이 무엇인가? 최고의 생각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평화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은 말하기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 공간에서. 그래서 평화롭게 말해야 되는데 불안에 떨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세월호가 작년 우리나라를 팍 죽을 듯 했습니다. 금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세월은 가지만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펜둘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사람이 소리를 치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여들기 시작해.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다 흩어지니까 김용호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롭대. 야당의 대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사람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에너지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게 되면 장애물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작아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신문에 난 기사 보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신문 안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흥분하지 말라니까 신문 구독조차 안 하기도 해. TV 보거나 일단 말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뭐 연예인이 어렵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연예인이 우리의 신경을 써야지 내가 그들의 신경 쓸 이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흥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치 바보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할 때 내가 말하는 것마다 그 다음부터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시 공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식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간 세 번만 시작. 공간, 공간, 공간. 나는 말하면 아버지 일하십니다.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최고의 고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은 말만 해요. 그럼 말하면 아래 것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테니스 가고 싶으면 아 김머슴 자네 테니스 하게 그러고 구경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말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만들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뭔가 하면 나는 관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구 또 축구 또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로버트도 있잖아요. 차를 만들다가 망가져서 만든 차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로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관중석에서 본다고 생각해야 편하지 여러분이 뛴다고 생각하면 5분인들 뛰겠습니까? 난 한번 부딪히면 나자빠지 온몸 멍들 것 같아요. 온몸 깁스해야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뛰려고 하지 말고 관중이 되십시오. 뒤 있는 자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되더라니까 그게.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아멘 하기 싫거든. 네 그러라고. 아니요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리 없는 소리. 소리 없는 소리. 현장에 뛰어들기보다. 현장에 뛰어들기보다. 관중이 되라. 관중이 되라. 상황이 일하도록 버려두라. 상황이 일하도록 버려두라. 상황 아니에요. 상황. 환경.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아멘. 생각 바꿔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참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관중이 되고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도록 구경하면 돼요. 무엇에 따라서 소리 없이 들리는 소리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앞으로 아멘. 침묵으로 기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멘. 495장 찬송 부릅니다. 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 인도, 성취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